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5.18 광주인민 봉기 3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각계각층 군중 만여 명이 17일 광주의 금남로에서 5.18 전야제를 가졌습니다. 전야제에서는 5.18 민중항쟁에서 자식, 동생 등을 잃은 여성들과 전두환 군부 패당의 학살 만행을 목격한 여성들이 증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18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할 결의들을 굳게 다졌습니다.